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일본인이 오리글로 시집을 냈다고 하죠. 사이토 마리꼬라는 시인인데요. 그녀의 시는 어줍지 않게 어려운 말만 골라 쓰는 이 나라 시인의 시보다 훨씬 한국적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꽃은 속삭이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꽃은 외친다. 이 땅의 대목 풍경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윤동주 11일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나이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은 채로 당신의 나라에 와버렸고 잊은 채로 당신의 학교에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요즘 일본인이 우리 글로 한국적 정서의 시를 썼다는 것 어쩐지 좀 등이 가렵지 않습니까? 타이틀의 안원진 씨가 친구 승혁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띄워드린 생일 축하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 영화 다잉 영 중에서 힐러리의 테마였습니다. 하이틀의 이창환 씨, 신일식 씨,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김현정 씨, 친구 안동복 씨의 26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87학번 설계실 오라버니들과 다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하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break down my walls with the strength of your love. Idol의 유제이 씨가 친구 조은아 씨를 위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보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ve Noth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타가 되는 꿈을 꾸죠. 그리고 또 그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스타들의 개인적인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글쎄요,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요? 광적인 팬들 사이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디가드의 휘트니 휴스턴처럼 아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계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자상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마치 휘트니 휴스턴이 보디가드인 케빈 코스트너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처럼 말이죠. 세계 영화사를 살펴보면요. 영화를 찍으면서 사랑에 빠진 커플들 참 많죠. 영화 촬영을 위해서 늘상 같이 다니다 보면 또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배역을 연기하다 보면 연기를 넘어서서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가장 유명한 스타 커플,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차드 버튼 커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영화 속의 사랑은 아무래도 스펜서 트레이시와 캐더린 헵번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두 사람은 아담의 갈비,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 뭐 이 대표적인 영화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작품에서 함께 공연을 했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결혼으로 맺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공개적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기까지 했었어요. 또 그 사랑은 스펜서 트레이시가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됐고요.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부부 이상의 정을 나눈 헐리우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타들의 짝짓기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헐리우드에 제일 가는 바람둥이 둘이 만나서 결혼한 화제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킴 배신저와 알렉 볼드윈입니다. 킴 배신저는 85년에 분장사 출신인 론 브리튼과 결혼했다가 91년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배트맨을 촬영할 때는 음악을 맡았던 프린스와 스캔들을 일으킨 정말 만만치 않은 헐리우드의 바람둥이입니다. 알렉 볼드윈 역시 촬영장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하면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둥이였고요. 그런 두 사람이 영화 결혼하는 남자에서 처음 만나 진짜 결혼을 위한 게임을 합니다. 킴베슨저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노래도 잘하죠? Satisfy My Soul, 영화 결혼하는 남자, Marrying Man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알렉 볼드윈은 돈과 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능력 있는 부잣집 아들 찰리로 이 영화에 등장하죠. 킴베슨저는 전설적인 갱, 벅스의 애인이자 가수인 비키로 나오고요. 그런데 잠시 라스베가스로 놀러온 찰리가 비키의 노래하는 모습에 빠져서 목숨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룻밤의 사랑 때문에 갱단에게 붙잡힌 찰리는 벅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라스베가스의 교회에서 어거지 결혼식을 거행하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무려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혼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에게서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비로소 완벽한 결혼을 이루게 되죠. 아,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정말 이 두 사람의 원래 성격에서 조금씩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킴 베신저는 사랑에는 적극적인 사랑 갈구형이고, 알렉 볼드윈은 결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쳐온 책임 회피형이랍니다. 그런데 알렉 볼드윈의 경우는 결혼이 확정된 다음에도 키스의 전주곡에서 만난 맥 라이언과도 스캔들을 일으켜서 킴 베신저의 애간장을 태웠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이미 세 번이나 이혼한 탓인지 다행히 두 사람은 네 번째 파경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킴 베신저가 승리하긴 했지만 맥 라이언의 알렉 볼드윈에 대한 사랑은 한참 동안 헐리우드 참새들의 입방아거리가 되었죠. 이 맥 라이언 역시 영화에서 만난 상대와 결혼한 케이스라는 거 잘 아시죠? 그녀의 남편은 이너스페이스 죽음의 카운트다운에서 함께 공연한 데니스 퀘이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무렵, 그러니까 이너스페이스나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찍을 무렵에는 지금과는 사정이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맥 라이언은 주연이라도 별로 비중이 없는 역이었고 데니스 퀘이드는 그때만 해도 아주 주목받는 예비 스타였으니까요. 하지만 맥 라이언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셀리 역을 맡아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자 데니스 퀘이드의 위치가 아주 묘해졌습니다. 마치 스타 탄생에서 무명이었던 아내 에스터가 스타가 되자 고민에 빠져서 폐인이 되고 마침내 죽음의 길을 택했던 그 노만처럼, 그 관계처럼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맥 라이언과 데니스 케이드는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인기를 먹고 사는 헐리우드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나으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이 쾌쾌묵은 인습이 남아있다는 사실, 조금은 씁쓸하네요. 자, 이너스페이스, 맥 라이언과 데니스 퀘이드 부부가 만난 영화죠. 이 중에서 듣습니다. 벌린의 노래입니다. Will I ever understand you? 영화 Inner Space 중에서 Will I Ever Understand You, 벌린의 노래였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타 부부 그 중에서 아주 특색 있는 커플이 멜라니 그리피스와 던 존슨 부부입니다. 그들은 엘자베스와 리차드 버튼 커플처럼 두 번 결혼한 좀 특수한 커플이죠. 이 두 사람은 76년에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지만 던 존슨의 바람기 탓인지 1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죠. 그리고 각자 따로따로 재혼을 했는데요. 지난 89년 역시 처음에 만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이 다시 재혼을 했죠. 하지만 이 커플은 정말 재밌는 게요.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의 부인 같아요. 이 멜라니 그리피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부인이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소복 맞지 않으려고 음식 제한을 하느라고 4kg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죠. 멜라니 그리피스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쓰러졌다는 외신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니콜 키드맨과 톰 크루즈 커플은 정말 헐리우드의 황금 커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90년 폭풍의 질주 촬영 때 만났습니다. 그때 톰 크루즈는 배우인 미미 로저스와 막 이혼한 뒤였죠. 폭풍의 질주에서 이들 사이의 구애 장면은 결혼하는 남자만큼 암시적이진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만나서 결혼한 이 두 사람은 헐리우드의 인꼬부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Far and Away에서 다시 공연하면서 부부간의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죠. 아일랜드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는 청년,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부모의 구속을 피해 역시 미국으로 떠나는 신여성. 니콜 키드맨은 원래 이 작품에 캐스팅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죠. 하지만 신혼 분위기에 빠져있던 톰 크루즈가 니콜 키드맨이 상대 역을 맡지 않으면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톰 크루즈는 폭풍의 질주를 찍을 때 니콜 키드맨의 누드 출연 장면에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Far and Away에서는 그 자신이 누드를 보여주니 뭐 피장파장인 모양입니다.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Book of Days, 애녀의 노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헐리우드의 관심사는 워렌 비티가 언제 정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천상적인 바람둥이라서 평생 그를 붙들어 매놓을 여자만큼은 없을 것 같았었죠. 그럼 워렌 비티가 벅스에서 만난 당시 거의 무명이시다시피 했던 아네트 베닝에게 침몰된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워렌 비티는 영화 촬영에 임할 때 하나의 원칙을 세운답니다. 그것은 영화 속의 파트너와 꼭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리얼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극중의 상대를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로 죽여야 한다고 리 스트라스버그의 연기법에도 나와 있지만 워렌 비티는 그것을 실현한 몇 안 되는 배우죠. 그의 초창기 작품인 초원의 빛에서는요, 워렌 비티는 상대역인 나탈리 우드를 정말 영화 줄거리처럼 사랑하고 마침내는 그녀를 슬픔에 빠뜨려버렸습니다. 나탈리 우드가 큰 배우가 되지 못하고 만 것은 워렌 비티에게 받은 사랑의 상처 때문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 뒤에 샴푸에서는 닥터 지바고의 줄리 크리스티와 만나서 사랑과 이별을 거듭했고 최근에는 딕 트레이시의 상대역인 마돈나와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도 벅스의 플라밍고 아네트 베이닝의 매력에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좀 이상하게도 그들의 사랑은 이미 영화 속 줄거리에서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워렌 비티가 맡은 대부분의 역은 마소이즘, 그러니까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풍기는 역들이었죠. 상대 여배우들은 그의 사랑을 갈구하는 타입들이었고요. 하지만 벅스의 플라밍고는 달랐습니다. 영화에서 벅스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플라밍고는 도도하게 그를 내려다보면서 도전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벅스는 그녀의 포로가 되고 그녀를 멀리하라는 마피아 보스들의 충고도 무시하죠. 가정을 포기할 수 없으면서 그녀에게 곧 이혼하겠다고 사정하는 벅스의 모습. 그것은 절대 이전의 워렌 비트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게 아네트 베닝은 워렌 비트를 사로잡았고 헐리우드의 또 하나의 전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벅스의 중에서 조 스태포드의 노래입니다. Long Ago and Far Away. 아네트 베닝을 만나기 전까지 바람둥이였던 워런 비트는 이제 그 전설의 Long Ago and Far Away 돼버린 것 같습니다. 조 스태포드가 노래를 불렀죠. 벅시 중에서 Long Ago and Far Away였습니다. 영화계를 통틀어서 가장 재능 있는 스타 부부는 아마도 헨리 5세의 케네스 브레너, 엠마 톰슨 부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정통 셰익스피어 배우 출신들이죠. 그런데 케네스 브레너가 헨리 5세를 만들 때 만났습니다. 당시 케네스 브레너는 이미 촉망받는 영국의 신예 감독이었고 엠마 톰슨 역시 이지적인 여배우로서 연극 무대에서 각광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헨리 5세의 엠마 톰슨은 프랑스의 왕녀로 출연하는데요. 역할은 작았지만 촬영 기간 내내 케네스 브레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케네스 브레너는 그녀에게 구혼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결혼 기념식은 케네스 브레너의 감독 주연 작품 환생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영화 환생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이미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것이고 죽음이 갈라놓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아내 엠마 톰슨이 하워즈엔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그녀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도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헛소동에 같이 등장해서 돈독한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셀마 루이스의 지나 데이비스와 클리프행어의 레니 할링 감독 이들이 결혼함으로써 또한 쌍의 스타 커플이 등장했죠. 스타와 스타의 만남. 그것은 물론 단순한 일반 사람들의 결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겠죠. 하지만 서로에게서 안정과 사랑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뭐 별로 다를 것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헛소동. 여기서 에마 톰슨과 케네스 브레너는 처음에는 앙숙간이죠. 얼마나 재기 넘치게 말싸움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데요. 나중에는 서로의 진 면목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자, 헛소동의 오버처 듣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 1동의 김은숙 씨 그리고 하이텔의 수현 씨 들어주십시오. Just let you leave without a trace. When I stand here taking every breath with you. How can you just walk away from me when all I can do is watch you leave? 'Cause we've shared the laughter and the pain, and even shared the tears.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영화 Against All Odds의 주제가로 쓰인 Phil Collins의 노래 Take a Look at Me Now 였습니다. 하이텔의 정중철 씨 그리고 짝순한 새벽에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김규현 씨 설악산 자락에서 글을 띄워주셨는데 짝순한 새벽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지금쯤 곤히 자고 있을 훈련병 정의를 생각하면서 근무 중에 살짝 음악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음악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행복한 밤인 것 같아서 엽서를 띄웁니다. 저는 현재 고3인 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차 또 제 스스로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앞으로 2차 수학능력시험을 멋지게 마치고 다른 세계가 기다릴 설레임으로 살기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꼭 행운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합격의 영광이. 이렇게 서울 서초구 방배 3동에서 서연이라고 쓰신 학생이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게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영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지만 그다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요즘에 비디오로 출시됐는데요.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자, 주제가 들어보시죠. La Belle Histoire. 이 곡을 끝으로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아이